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판문점 시찰 다섯 돌세 즈마요.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최세진이 1일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백두한라에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역사적인 판문점 시찰은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청대로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 통일 비협을 기어이 성취하실 절세비인의 애국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선언한 민족사적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선제 핵타격까지 운운하며 어리석게 설치되고 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고 하면서 그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폭풍로도와 같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